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? 1번. 걸어서 10분쯤 걸립니다. 2번.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. 3번. 날마다 1시간 운동합니다. 4번. 기숙사에서 점심을 먹습니다.